조화로운 추석 채식식단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집으로 네. 이제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요. 대접을 할 수 있는 채식 요리, 그러니까 손님 대접 요리가 뭐가 있을까요? 전을 좀 내놓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분들은 드셔본 적이 없는 음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 명절 음식에는 기름진 게 많기 때문에 깔끔한 게 좀 필요해요. 저는 요즘 매 끼니마다 먹고는 있는데 깻잎과 쌈케일과 오이와 당근이 들어가도 집에 뭐 돌아다니는 채소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과를 채를 썰어서 큰 양재기에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제가 드레싱은 좀 만드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살림에서 나오는 간장 드레싱이 있는데 그게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뭐 마요네즈도 안 들어가고 채식인들한테 맞는 드레싱인 것 같아요. 그거를 넣어서 살짝 버무려주면 그냥 밥하고 먹지 않아도 돼. 밥하고 드시려면 좀 간을 좀 약간 세게 하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될 만큼 채소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드레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발 내놓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를 드시거나 뭐 다른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도 그러한 느끼한 맛을 그런 채소 그 샐러드로 좀 그걸 보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내놓고 싶습니다. 아까 준비한 그 전과 함께 잡채에 이렇게 간을 한 우리 채식 잡채 선생님이 금방 상큼하게 네. 알려주신 샐러드? 네, 샐러드요. 샐러드를 내놓으시면 손님 대접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뱃속 안에 기름이 꽉 차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손님께서. 그럼요. 그분들께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상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랑국, 국국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고기로 이제 이렇게 육수를 내서 소라국이나 묵국을 좀 내놓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좀 이거를 고기 육수를 내지 않고 건강하고 좀 담백하게 국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채식을 시작한 이후에 쓰는 방법인데요. 저도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채수라고 해서 각종 야채를 물과 끓여내는 건데 저는 평소에 양파도 유기농이라 양파 껍질 같은 것도 씻어서 말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채수 만들 때 양파 그 껍질도 넣기도 하고 표고버섯 그 기둥 있지요. 그런 것도 보관했다가 넣기도 하고 호박 뒤에 거의 꽁무니 그것도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걸 같이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하다가 남은 꼬다리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채수 쓸 때 쓸 걸 생각해서 그냥 두면 상하니까 그냥 저는 냉동실에 다 얼립니다. 그래서 채수 만들 때마다 쓰고 있어요. 소랑국과 묵국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채소로 육수를 낸 걸로 사용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편은 어떻게 집에서 빚나요? 예전에는 빚었었어요. 요즘은 이제 한살림에서 편리하게 냉동 송편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뭐 종류도 많습니다. 색깔별로. 집에서 만드는 맛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고 그냥 저는 구입해서 먹고는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새벽에 방앗간에 가서 쌀가루를 빻아오시죠.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하시면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저희는 소로 쓰는 거를 깨밖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깨를 넣어서 그렇게 쪄서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었어요. 아, 예,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예. 추석하면 또 그 햅쌀로 네. 차례를 이제 이렇게 올리잖아요. 흰쌀밥에 고슬고슬한 걸 올리나요? 아니면은 그날도 현미쌀로 가보라나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흰쌀밥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친정으로 가지만 저희 이제 친정 엄마도 3월부터 드시던 고혈압 약을 끊으시고 현미밥 채식을 하시는 중이라 저희는 뭐 당연히 현미밥을 먹을 것 같은데요. 현미밥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는. 아, 예. 다른 쌀이 존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추석 때 빠지지 않는 게 추석 선물 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쭉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기도 하고 받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가공식품 여기에는 스팸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로스팜이나 스팸, 네. 참치 선물 세트. 참치 이거 통조림이요? 네, 많잖아요. 네. 사본 적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기름류는 카놀라유 선물 세트가 있고요. 올리브유하고 해바라기유는 종합 선물 세트로 보통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깨로 만든 참기름, 들기름 세트가 있고, 요즘은 견과류 선물 세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일로 넘어가면 사과배, 사과 세트, 뭐 배 세트도 있지만 요즘은 사과배 혼합 세트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 때만 나올 것 같은데도 벌써 곶감 세트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일 텐데 네. 제래돌김 선물 세트도 있고 조미김도 있고 네. 또 해산물이나 육류로 된 것들도 세트가 좀 있고 아마 좀 많이 나가는 게 멸치 선물 세트 이것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한우 네. 한우 세트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지역 이름 뭐 횡성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육 선물 세트도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화학 제품 네 제품도 많죠. 네. 샴푸, 린스, 비누, 치약 뭐 이거는 종합 세트부터 해서 각자 포장된 그런 선물 세트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과자 한가 선물 세트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고급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물 세트가 좀 있더라고요. 버섯류나 인삼 같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세트로는 이제 원형 그대로인 그런 그 고급 선물 세트도 있고 더덕이나 인삼 선물 세트도 어쨌든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 여기 건강 가공 건강식품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아 건강식품이요? 네네. 건강식품으로는 선생님 뭐가 있나요? 각종 즙 있잖아요. 양파즙, 아로니아, 뭐 그런 거 아니면 홍삼.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까지 정말 다 이제 다 집어넣고 하면 사실 선물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받으면 참 기분 좋은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나라면 이런 선물은 안 사야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 네. 또는 이 선물은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를 좀 한번 선택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 선물 이렇게 꼽으면 어떨까요? 일단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가공식품이지요. 실제로도 이거를 선물 하나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팜, 스팸, 참치 네 그런 포장된 거는 마트에 가면 많이 있긴 한데 보면서도 저걸 누가 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아 근데 요즘도 네. 기업에서 선물이요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알고 스팸 네 많고 그래도 이제는 스팸이라는 게 절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 웬만큼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참 그렇군요. 그 뭐 샴푸, 린스,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거. 왜냐하면 이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쓰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받으면 물론 주는 사람도 없지만 정말 안 받는 이만 못한 것 같아. 그 마음만 정말 받지 저한테는 정말 무의미한 선물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뜻 쓰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아. 육아 이거는 정말 잘못 사면 참 먹기 찜찜한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도 믿을 수가 없고 깨끗한 기름일 수도 없을 것 같고 대량으로 하는 거라 자칫 잘못 싸면 기름 냄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긴 종류나 표고버섯 이런 거 상할 일 없고 가공되지 않은 과일류 이런 선물은 환영합니다. 재래돌기 맛있습니다. 네네. 김은 맛있죠. 네. 지금 좀 김이 맛있어질 계절이 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김 선물. 네네. 네. 그리고 조금 고급지게는 표고버섯. 네. 네. 센 거. 네, 센 거. 사실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뭐 사과나 배는. 네. 네. 가장 무난한 선물이죠. 네. 그리고 네. 제가 제 그냥 어떤 선물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믿고 살 수 있는 그냥 한 살림에서 나오는 거라면 전 휴지까지도 다 환영합니다. 제가 예 네. 일단 믿음을 갖고 재료를 구입하는 곳이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면 아 물론 고기나 이런 무슨 뭐죠? 해산물?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채식을 하느라 이런 거는 좀 사양하겠지만 그 외의 제품이라면 뭐 대환영이죠. 네.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한 네. 이런 거 말고도요. 네. 선생님이 좀 더, 이런 선물 세트가 아니어도 혹시. 네. 건강한 음식이나 조화로운 어떤 선물 세트.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외에 추가적인 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명절 때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 꾸준히 그 한 살림 홍삼은 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건 저희도 먹고 있고 그거는 첨가물이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음식이라 저희 시아버님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선물을 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 선생님은 가공식품인 거죠. 어쨌든 즉 이것도 네. 엄밀히 따지면 농산물을 가공한 거기 때문에 네. 가공식품을 선물하려면 건강즙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홍삼즙, 뭐 양파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로니아즙, 뭐 이런 네네. 것처럼 건강을 어르신께 건강을 생각한다면 네. 홍삼즙이나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홍삼즙, 네, 홍삼즙이니까 그 즙하고 홍삼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홍삼 액기스? 예, 예. 약간 좀. 네. 홍삼입니다. 홍삼. 네네. 홍삼.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홍삼 액기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김미영 선생님과 조화로운 채식 추석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실전에서 모두 해보실 수 있는 요기나 팁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팟캐스트를 나눠주셨는데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제게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정치 관련과 교육 관련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즐겨 듣던 팟캐스트라는 그런 형식의 방송에 제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강선미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떨리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톡톡 튀는 상큼한 목소리 아니었나요? 톡톡 튀는 상큼한 목소리에 닉네임이 푹귤인 김미영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재가 있으면 또 초대하고 싶어요. 네,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좋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치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